조선의 건설 부문에서 자체로 개발한 지능형 연마 로봇가 논리 도입될 전망입니다. 이 로봇은 사람의 손노동을 대신해서 바닥 연마를 진행하는 이동식 로봇입니다. 필요에 따라 원격 조종도 할 수 있습니다. 새로 제작한 지능형 연마 로봇은 복잡한 지형 지물을 극복하면서 높은 작업 효율로 어려운 연마 작업을 원만히 수행합니다.